돈 많이 버세요. 올해 유난히 이런 직설적인 인사말이 자주 들립니다. 돈, 부,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대체로 그렇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돈이 많으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다? 이건 왠지 인정하기 싫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세상. 돈만큼 책임과 의무가 더 많아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면요, 돈 그렇게 숭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세상이라면 정말 돈 없어도 견딜만 할 것 같아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좌충우돌 코미디죠. 가이 리치 감독의 재치 넘치는 영화 Rock, Stock and Two Smoking Barrels 중에서 Dusty Springfield가 부른 Spooky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지난 하루 사실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과 섞인 일을 시작한 첫 하루였죠. 그래서 정말 새해 인사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에는요, 부자 되세요 이 말이 엄청 유행하더만은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와 정말 직설적이고 우리나라에 이런 인사말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올해는요, 좀더 직설적인 돈 많이 버세요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중국인들의 새해 인사가 그 파차이 그 돈 버세요라는 그 인사라는 걸 듣고선 좀 충격받았거든요. 좀 너무 노골적이고 뭐랄까 분위기 없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우리도 그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좋죠? 아, 그 돈 버는 거는 좋아요. 돈 버는 건 좋은데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선배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복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혹시요 돈을 많이 벌면요 복권에 당첨이 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배가 글쎄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면 네가 돈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때는 또 더 갖고 싶고 너의 더 없고 부족한 것들이 보여서 그걸 사는데 또 그 돈 다 써버릴걸? 하는 생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들 많이 나는 하루셨죠? 우리 임재현 PD는요 이날이 조금 힘들대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갑자기 서로들 악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예전에는 그 이상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친한 척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정신없이 줄 서서 와서 악수하고 이런 게 이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회사 안에서도 이 방송국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우리는 그 미국 사람들처럼 뻔뻔스럽게 하이 헬로 못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새해가 되면 말 붙일 수 있거든요. 청경 아저씨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리고 보도국 제작국에 있는 서로 이 사람 나 아나? 싶은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이렇게 말 걸 수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저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새해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김정숙 씨, 너무 좋은 새해 인사예요. 가장 슬픈 곳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위해,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까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권력이 아닌 강함을 존경하기 위해, 이런 인도의 소설가 아룬다티 로이의 책에서 발췌한 글과 함께 새해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찻대기로 나눠주죠 하면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복과 사랑 하셨고요 이수인 씨 그래요 다음 곡은 이수인 씨가 선생님을 위한 신청곡 그 곡 띄워드릴게요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2003년 한 해를 돌아보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정영현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정영현 선생님도 새해 인사를 이 게시판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랑 그 제자랑 게시판에서 서로 주고받고 아이 참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수인 씨 이 곡 제목을 보니까 정 선생님이 수인 씨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영화 I Am Sam 중에서 Wallflowers의 I'm Looking Through You 이 곡 들으시고요. 이 노래 뒤에는 시네필 인터뷰 이어집니다. FM 영화 음악 시네필 인터뷰. 2004년 새해에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여배우입니다. 영화에 출연한 편수는, 그러니까 장편 영화는 단 두 편밖에 안 되지만 그 두 편 모두를 가지고 상을 받은 배우입니다. 2001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최연소 여우 주연상, 2003년 청룡 영화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이미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아, 그를 소개하는 수식어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충무로의 모처럼 등장한 대역급 기대주, 드디어 떴다. 박찬욱 감독이 충무로에 선물한 보석 같은 배우. 올드보이의 강혜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망하세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손님이시고요.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뭐랄까 느낌이 아주 반들반들 연이 나는 반짝이는 조약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예, 저 오늘 목욕하고 왔습니다. 자, 새해 첫 손님이시고 뭐 목욕 재개까지 하셨는데 새해 소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강혜정 씨? 소망이요? 네. 아, 되게 거창하게 소망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올해도 별다른 탈 없이, 네,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 사람들에게 되게 건강한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들 막 뭐 일 안 되고 우울해하고 하다 보면 서로 영향받잖아요. 그런 일 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참 거창하네요. 아, 소망이죠. 자, 사람들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올드보이의 미도로서 강혜정 씨를 만난 분들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신임 배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견 배우예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배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활동은 뭐 잡지 모델로 시작을 해서 TV 드라마 은실에서의 강혜정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은실이를 괴롭히던 그 표독한 영체로 강한 인상을 남겼었고요. 그래서 MBC TV 그 드라마 시트콤 논스톱 3편에서도 그 김정화의 단짝 친구, 글러브를 낀 열혈 여학생 역으로 출연을 했었었죠.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 그리고 영화로는 송일곤 감독의 단편 영화 플러쉬. 예, 플러쉬. 그리고 문승욱 감독의 장편 영화 나비로 이렇게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요. 강혜정 씨,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얼마 전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올드보이였고 거기서 보고서는 이런 배우가 있었나 하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요. 사실 배우를 모시고 특히 여배우를 모시고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듣고 나니까 뭐랄까 정말 이런 소녀가, 네, 그런 여인의 모습을 연기를 했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2004년이죠? 네. 24 됐습니다. 24인지 10대같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네. 아직 덜 성숙해서. 참 많은 작품들에서 많은 역할을 한 편인데, 네, 강혜정 씨는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작품마다 약간 우선은 가장 최근께 기억에 가장 잘 남기는, 네, 그렇죠. 그래요. 올드보이의 미도요. 워낙 강렬한 역할이었고, 예, 사실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미도 역을 거머쥐셨잖아요. 저 주위로 300명이나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거보다 해요. 근데 참 여러모로 제 생각에는 그 올드보이가 강혜정 씨에게 참 의미 있는 영화였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선가 강혜정 씨가 한 말을 제가 봤거든요. 정신건강상 아주 좋은 치료제다, 올드보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예요? 우선 사람이나 책이나 뭐 노래나 영화나 할 말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해주는 얘기라는 게 뭐 말을 조심해라 라든지 뭐 관계에 있어서의 그 조심성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막 생각하게 만들고 조심스럽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네. 그 영화 전반적으로도 계속 관객을 잡고 놓아주질 않고 그런 거 보면 되게 교훈적이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외에도 배우로서의 강혜정 씨에게 올드보이는 또 대단한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럼요. 저는 올드보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물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제로로 돌아가는 거야. 네. 제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처음으로 0점으로 돌아가게 됐나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내 모습, 뭐 우울한 것, 뭐 일을 못해서 참 배고라했던 것들, 많은 것들 다 버리고 박찬욱 감독님이 얘기하는 미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네. 이 영화 이전에는 우울했다고요? 왜요? 그 전에도 물론 영화는 장편 영화는 한 편이지만 인정을 받았고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어디까지나 그 스타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매스컴에서의 네. 그런 발기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연기를 하고 싶고 연기를 배우는 입장에서 또 더 좋은 작품 하고 싶고 놀고 싶지 않고 네.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네. 많이 놀았고 네. 많이 배고파했고 네. 또 그만큼 많이 체력적으로도 나빠졌고 정신건강이 네.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드보이를 하고 나서의 제 자신은 참 많이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10년을 더 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 그 올드보이 촬영할 때 강혜정 씨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혜정 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그래서 많아요. 아. 직접 좀 몇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걸어다니는 편의점이었다고요, 일단? 네. 네. 현장에서의 별명이요? 예, 예.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거 좋아서 안 하면 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네. 거기에 미쳐서 안 하면 정말 하기 힘들어요. 네. 물론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뭐 쉴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배고플 때 같이 빵 하나라도 네. 같이 먹는 거 네. 그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늘 뭐 노란 바구니에 뭐 아이스크림 먹을 거 잔뜩 갖고 간식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들었고 그만큼 네. 촬영분이 없을 때도 매일 촬영장을 찾으셨다고요? 예,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뭐 유지태 선배님이나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촬영장 찾아주셨어요. 제가 어디서 기사를 촬영 현장을 학교와 놀이터로 여기며 활보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학교이자 놀이터라. 거기 안 나가면요. 예. 되게 무기력해져요. 네. 네. 내가 올드보이 팀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올드보이 촬영 현장에 제 분량이 없다고 안 나가면. 네. 내가 왜 집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만큼 몰입하고 열정을 쏟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보니까는 아니에요. 작업한 감독들이 다 그렇게 강혜정 씨를 평가를 하셨어요. 보니까 제가 기사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연기할 때 그 몰입의 상태가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 올드보이에서도 그 일식집 보조 요리사 역할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칼로 회 뜨는 연습을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열 손가락에 칼집이 다 났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세요? 원래 그렇게 모든 일에 몰입하세요? 아니요. 어떤 편이세요? 필이 꽂히기가 힘들죠. 아하. 사랑이든 일이든 예. 뭐 사람이든. 네, 한번 필이 꽂히면 네. 거기에 잘 미치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네, 연기가 그래요. 영화 작업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일도 그렇고 가능한 한 내가 미치지 않으면 저는 기본도 없고 뭐 베이스도 없고 어디서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 입장이니까 제 본능을 잘 이용해서 미쳐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그 미친다는 그게 사실 누구나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기가 없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제가 들은 평가들은 하나같이 기본기가 탄탄한 무서운 신인이라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기본기를 익혔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강혜정 씨에게 본인은 기본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은 하셨잖아요. 예, 입학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지 않고 그냥 나오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왜 나오셨어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기본기를 익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 물론 거기서 기본기를 익혀서 나오는 친구들도 무척 많아요. 예. 뭐 저희 영화에 같이 나왔던 진서라는 친구도 지금 서울예대를 다니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참 생각이 짧았고요. 물론 학교라는 그 체계와 그때 당시의 저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 판단에 있어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다른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또 다른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 몸을 이용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어떤 단체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연기를 하다 보면 있어요. 네. 그러면 연기 어떤 훈련이랄까 스스로 배우니까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세요?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경험이죠. 경험. 지금 사실 그 경험을 갖고 연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연배가 낮잖아요. 어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주로 하세요? 직접 경험을 하려고 막 뛰어드는 편이세요? 간접 경험을 하세요? 경험이 가장 이펙트가 크게 부딪히는 게 네. 연애잖아요. 네. 연애로서 겪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겪는 뭐 시련 내지는 네. 뭐 행복감, 예. 믿음 그런 거라든지 어떤 상황 상황마다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요. 근데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물론 연배도 무척 낮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겪는 게 내 나이 마흔에서도 겪지 않는다는 법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건 되게 좀 약간 상황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반복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생각을 달리하고 판단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그 반복되는 것 중에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는 걸로 그냥 그 느낌을 알고 그 느낌을 기억하고 그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꼬리를 잡아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음악을 빨리 먼저 듣자는 임재윤 PD의 저희의 눈치 주기가 있어서 음악 듣고 싶어요. 네, 그래요. 일단 음악 듣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올드보이 중에서 심현정의 영화 음악 The Last Waltz 들어보고요. 여기에 강혜정 씨의 음성이 잠깐 들립니다. 사랑해요, 아저씨. 저는 바람 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 이 맨 끝에 바람 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올드보이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때 미도 강혜정씨가 오대수 최민식씨를 껴안고 하던 대사 아저씨 사랑해요와 함께 흘러나왔던 The Last Waltz 심연정의 영화음악 들었습니다. FM 영화음악 2004년 새해의 첫 번째 시네필 인터뷰 새해에 가장 기대되는 배우 강혜정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듣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젊은 아니 어린 여자 배우가 굉장히 어른스럽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강혜정 씨는요 똑똑한 배우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아. 보니까 일단 상식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면서요. 함께 연기한 최민식 씨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강혜정 씨를 말했고요. 박찬욱 감독은 뭐 극중의 캐릭터도 그렇지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아주 영리한 배우라고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그렇네요. 아닙니다. 민망한지 얼굴을 이렇게 잠깐 가리시는데 그렇게 일단 먼저 그거부터 물어볼까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이 나오게 된 배경. 아, 제가 무척 걷긴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단지 그 사소한 것이 사람들한테 잘 익숙하지 않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선배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소한 거요? 예를 들면 어떤 작가의 책을 읽었느냐 했을 때 예, 저 그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게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어떤 작가의 책을 읽었냐고 물어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리딩 연습을 간 적이 있어요. MT 같은 형식으로. 네. 근데 그때 뭐 계속 리딩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따로 사담이 좀 있었는데 그때 좋아하는 뭐 책, 작가 막 그런 얘기가 오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고리타분한 영화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때 제가 친구를 통해서 커트 보네겟이라는 작가의 단편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 단편이 주된 소재가 인간 체스예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그 얘기를 나눴을 때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시죠? 박찬욱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예, 쿼트고 내가 쓰세요. 예. 그때 막 둘이 손뼉 치고 그랬죠. 그렇군요. 예. 박 감독은 어떠세요? 같이 일해보시니까. 굉장히 젠틀하고요. 관찰력도 있으시고요. 또 의외로 되게 스트레스 잘 안 받는 그런 스타일이시고요. 굉장히 아시다시피 많이 알아요. 영화적인 네. 것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다 치부할 수 있는 것들과 혹은 정치까지도 참 많이 알고 계세요. 배우로서 감독님을 그런 평가한다면 배우의 그 안에 무엇을 끄집어내시나요? 제가 감히 감독님을 평가할 수는 없고 제가 감독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네. 정말 훌륭한 요리사 내지는 훌륭한 글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단어를 어떻게 맛있게끔 이렇게 잘 쓰느냐 그 재료를 네. 어떻게 보기 좋게끔 맛깔 나게끔 잘 활용을 하느냐 그건데요. 저희 박찬욱 감독님은 그 배우를 정말 맛깔 나게끔 잘 활용을 하는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 네. 감히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께서 강혜정 씨를 보고 서운하게 생겼어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서운하지 않았어요? 서운하게 생겼다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되게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래요? 너 참 이상하게 생겼어. 너 되게 서운하게 생겼어라고 얘기하는 게 너 예쁘다, 너 귀엽다라는 것보다 훨씬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요. 예, 네, 근데 서운하다고 하는 그 미묘한 느낌이 무엇일까? 그 서운하다라는 동사 자체를 보고 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표현하기에 네. 뭐 다른 말이 아닌 서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말로 표현해 주셨다는 게 그 말이 좋든 싫든 네. 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강혜정 씨의 얼굴 얘기가 잠시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그 연기를 보여주는 곳마다 좀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얼굴 각도, 얼굴 표정에 따라서 뭐 웃음소리에 따라서 뭐 앳된 분위기부터 좀 묘한 섹시함까지 이렇게 천 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듣는데 뭐 뮤직비디오에서는 아, 민망해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좀 띄워줍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순수한 이미지, 뭐 TV에서는 좀 당차고 발랄한 이미지, 뭐 여러 캐릭터를 소화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그 모습들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사람이 한 가지 면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어느 모습이 실제 강혜정에 가장 가까운가요? 라디오가 좋긴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해야지. 거기서 어떤 모습이 나랑 제일 가깝냐라는 거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제일 저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모습이 뭐 우울하든 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든 밝든 멜랑콜리하든 네. 되게 그 느낌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게 올드보이 이야기로 사실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강혜정 씨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올드보이에서 박찬욱 감독, 또 최민식 씨 외에도 또 여러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요. 특히 여러 감독과 작업을 했는데 분명히 굉장히 그 두드러진 감독들이거든요. 송일곤 감독이라든지 문승욱 감독. 네. 두 분 다요. 각각의 스타일과 혜정 씨에게 미친 영향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틀려요. 다. 네. 너무나도 틀려요. 예. 다 다르죠? 예.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을 예를 들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시다시피 그 요점만 뽑아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명료해져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네. 키포인트. 네. 그런 단어에 대해서 아주 가슴속 깊이 실감하게 돼요. 네. 문승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 몸, 손 끝에서 발끝까지 나오는 제스처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선택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송일곤 감독님은 별나라 사람 같아요. 별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들어서 감독님이 심히 이렇게 마음 상하실 테지만 저도 극히 지구인같이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네. 정말로 감독님 독특하세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지금 방금 본인을 지구인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외모가 또 한국인 같지도 않아요. 상당히 이국적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고등학교도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혼혈이라고 가끔씩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오해는 좀 받았었어요. 예. 필리핀 아니냐, 뭐 베트남, 예. 레시아. 예, 별명이 불법 체류자라면서요? 어렸을 때요. 별명이 뭐 외모가 워낙 그쪽으로 생겨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생겨서 불법 체류자라는 별명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 그때 예.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랬군요. 갑자기 이야기가 팍 튀는 것 같지만 최근에 그런 불법 체류자들 혹은 이주노동자들이죠. 아, 예. 그 추방 반대 운동에 예, 예. 다른 영화인들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예. 예,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셨습니까? 뭐 제가 몸소 나가갖고 뭐 시위를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네. 그런 게 필요하다면야 얼마든지 나갈 의향은 있지만, 네, 박찬욱 감독님이 아시다시피 그쪽에 네. 관계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감독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 저도 선뜻 호의를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예.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예. 예. 그 사람들이 뭐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쳐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법이 물론 대단한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그 시대에서 너무 너무 동물 대하듯하고 네. 내지는 너무 우리랑 말이 안 통하고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해서 예. 멸시하고 괄시하고 네. 그건 정말 선진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영화인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죠. 영화인이라고 꼭 어떻게라도 영화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듣고요.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예. 그 강혜정 씨가 이 곡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하면서 듣고 싶은 곡을 좀 몇 가지를 가져오셨잖아요. 영화 음악. 그중에서 예. 한 곡을 들어볼게요. Notting Hill에서 Bill Withers가 부르는 Ain't No Sunshine.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It's not warm when she's aw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Wonder this time where she's gone. Wonder if she's gonna st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this house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And I know hey, I'll leave the young thing alone. But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Only darkness every d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It's this house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Cinefil 인터뷰 2004년의 첫 번째 초대 손님 강혜정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영화 Notting Hill 중에서 Billy Withers가 부른 Ain't No Sunshine이었습니다. 올드보이의 강혜정 씨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혜정 씨? 처음에 제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건 제 의지랑 그다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참 애석하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뭐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서빙하는 게 꿈이었는데. 서빙이요? 네, 서비스업이요. 아, 서비스업이요? 네. 왜요? 그렇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아. 되게 직접적으로. 네. 네. 사람과의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요.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꺼려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좋아하긴 좋아해요. 네. 아, 그런데 연기는? 연기는 하게 되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나비를 찍고 나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예. 그 올드보이 찍고 나서 계속 연기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정말 그러면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평생을 늙은 배우가 되라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네, 그만한 과찬이 없어요. 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정말 늙은 여배우들을 이름 있는 만나보기 힘들잖아요. 참.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늙은 여배우를 많이 만나보고 싶거든요. 제가 강혜정 씨의 늙은 모습을 만나보려면 제가 정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러고 싶네요.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시고 왜 존경하는 배우로 먼저 여쭤볼까요? 아,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같은 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배우 한 분 계세요. 연극계에서는 다 알아주시고 영화도 많이 작업을 하셨고 김호정 선배님이시라고요. 나비의 삶께 작업하셨죠? 예, 나비의 삶께서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떤 점에서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래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배우고 싶고 연기자로서도 네.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죠? 네. 예. 모든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성적이세요. 그리고 지적인 그런 향이 나요. 네. 그분한텐. 근데 거기까지면 사람 되게 차가워 보이고 막 냉정해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또 인간적이세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안으로 더 이렇게 안으시려고 하고 네. 뭐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굉장히 예의 있으시고 저한테 많이 가르침을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연기를 무척 잘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 연기를 무척 잘한다는 것도 사실 제 생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가 있거든요. 내가 그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와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의 연기에 그 어떠한 층위에 내가 빨려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진심이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나비라는 영화를 작업했을 때는 제가 호정 선배님의 연기를 보기에는 참 정신적으로 많이 부대꼈었어요. 네. 예, 영화 자체 속에서 제가. 근데 나비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제가 호정 선배님의 찰루와 케찹이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와 나오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계속 울다가 네. 나오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렇게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울리는 아니 그 연극이요. 예. 끝까지 울리는 극은 아니었는데 근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기를 네. 그 관객들을 향해서 뿜어주는 게 막 느낌으로 와요. 제가 참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정말로 그만큼 존경받을 수 있도록 네. 자기 자신을 많이 채찍질 하시고 또 프로다우신 그런 분이세요. 예, 그렇군요. 혹시 네. 연기 말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연기를 안 한다면? 정말 창피한 꿈이긴 한데요. 제 나이 마흔이 넘으면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어요. 소설.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아,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요. 잘 못 써서 흠이죠. 글을 또 글 쓰는 걸 좋아하시고 글을 쓰고 싶으면 많이 읽으시겠네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게으른 거는 뭐 누구나 사실 다 게을러요. 게으르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혜정 씨 영화는 많이 보시죠? 물론. 그것도 역시 게을러서. 아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동네 모든 비디오 가게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거의 탐정 수준이에요. MBC 무섭다. 아, 네, 제가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빌려서 반납을 제때 못해줘요. 뭐 일도 그렇고 뭐 갖다줘야 되는데 하룬데 뭐 이런 생각하다가 네. 예. 그러면 비디오 가게에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있으면 저도 몇 번 그랬거든요. 그러면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그 다음은 민망해서 못 가게 되잖아요. 극장에는 자주 가세요? 비디오 가게 버스 타고 가고요. 동생 시켜서. 예. 다행히도 저희 집 앞에 극장이 하나 생겼어요. 네. 딱 극장 생기고 나서 아 이제 저기서 보면 되는구나. 집 앞이다. 추리닝 바지로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올드보이 딱 걸리는 순간 올드보이 걸려있는데 다른 영화 극장 뭐 상영관에서 앉아있다라는 소문 들릴 수 없잖아요. 네. 꾹 참고 있죠. 아, 참 그 정말 그 흥행이 잘 되고 대작 영화의 주연 배우는 그런 고민이 또 있어요. 염탐은 가본 적 있어요. 그렇군요. 자,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렇게 자신의 영화를 보면 기분이 어떤가요? 되게 묘해요. 되게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그 막 귀가 제 몸만 해줘요. 이렇게 이따만 해줘요. 귀가. 아, 사람들의 반응들. 네. 차마 고개를 돌려서 볼 수는 없고 네. 귀만 이따만 해줘서 네. 어, 막 이런 소리 왜 그러지? 이 부분이 이런 허 소리가 날 뿐인가 그 좋다는 소리 많이 들려오면 네. 아, 소름 끼쳐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자, 그냥 관객이서 영화를 볼 땐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세요? 장르로 따지자면 뭐 구분 없어요. 구분 없이 모든 영화를 다. 배우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로서 영화를 볼 때 뭐 연기 잘하시는 분들 나오는 영화는 배우로서 무척 도움이 되겠죠. 근데 딱 봐서 좋은 영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목록들을 딱 적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영화 중에서는 살인의 추억 이후로 네. 뭐 살인의 추억 비롯하여 지구를 지켜라, 장화홍련, 뭐 그 왜 올드보이 그리고 이번에 신미도를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봤어요. 네. 예. 네, 그런 것들 있고 앞으로 또 아라한 나오면 아라한도 보고 싶고 그래요. 예. 최근에는 무슨 영화 보셨어요? 아, 참 최근에는 영화를 거의 못 보셨겠군요. 아, 실은 저 감독님 죄송합니다만 사또라레 봤습니다. 아, 사또라레 보셨어요? 예. 좋았나요? 전 좋았어요. 근데 약간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네. 네. 그 울고 싶을 땐 울게끔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영화가. 예. 그 영화 보고 나서 참 딱 하나 마음이 이렇게 졸여지는 게 생겼어요. 속으로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들을까봐. 아하. 가끔 속으로 음흉한 생각들 잘 하잖아요. 그럼요. 네. 아무리 고상한 척 앉아있어도 음흉한 생각들은 다 하신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겠어요. 사또라레를 보고 나선. 아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나 네. 내가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보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저도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본 이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내 기술 스치면서 나의 마음을 속을 읽어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은 네. 없으시고요. 좋은 시나리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시나리오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아, 뭐 근데 그렇게 매스컴에 나온 것만큼 네. 그렇진 않고요. 집중 공략적이진 않아요. 네. 그러면 요즘 조금 한가할 것 같은데 예. 한가할 때, 짬이 날 때 좀 뭐 하고 지내세요? 쉴 땐 놀아요. 어떻게 노세요? 그냥? 차 마시고 되게 고리타분하죠. 얘기하고 또 노래방 가고 춤추고 근데 술은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근데 참 스키장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네. 스노우보드를 네.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내키지 않게 스키장을 가긴 했지만 갔다 온 이후로는 또 가고 싶게끔 그렇게 됐어요. 참 레저 스포츠라는 거 건강에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보면서 어른스러우면서도 그 나이 또래의 그 젊은이는 젊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저는 그 올드보이의 그 미도 너무나 강렬한 역이었기 때문에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털털하고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 정말 늙은 모습이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 강혜정 씨 오늘 만나봐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요. 마지막으로 혜정 씨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원 파인 데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럼요. 미스 파이퍼. 조지 클루니.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그 영화가 좋아진 계기는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었어요. 네. 먼저 듣게 됐어요, 사운드 트랙을. 근데 그 사운드 트랙을 듣고 영화를 딱 봤는데 그 영화랑 그 사운드 트랙이랑 정말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너무 느낌이 일맥상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영화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강혜정 씨가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음악, One Fine Day 중에서 나탈리 머전트의 One Fine Day 그 곡 들으면서 네 인사드릴까요? 오늘 고맙고요.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One fine day you'll look at me and then you'll know our love was meant to b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for your girl. The arms I long for will open wide, then you'll be proud to have me right by your sid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for your girl. Ooh, now I know you're kind of a boy who only wants to run around. Settle down. One fine day we'll meet once more, and then you'll want the love you threw away befor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and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and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for you. FM 영화음악 주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요. 정갈한 몸가짐 잃지 않고 작은 날갯짓이 후일에 커다란 비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안창원 씨 같은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새해 건강하시고요. 정갈하시고요. 맑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